5월 19일 목요일. 더러운 죄인에게 의의 옷을 입히시는 은혜.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것을 내게 보여주셨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이 여호수아의 오른쪽에 서서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나 여호와가 너를 꾸짖는다. 예루살렘을 선택하신 여호와가 너를 꾸짖는다.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내 그슬린 나무토막이 아니냐. 그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천사들에게 명령하셨다. 여호수아의 저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자, 내가 내 죄를 없애버렸다. 이제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힐 것이다. 그때 내가 말씀드렸다.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워주십시오. 그러자 천사들이 그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우고 그에게 옷을 입혔다. 그동안 여호와의 천사는 그 곁에 서 있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만약 내가 내 길로 행하고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며 또 내 뜰을 돌볼 것이다. 그리고 너는 여기서 섬기는 천사들 가운데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 앉은 여호수아의 동료들아, 잘 들으라. 너희는 앞으로 생길 일에 표가 될 사람들이다. 보라, 내가 순이라 부르는 내 종을 보내겠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돌 하나에 일곱 개의 눈이 있다. 내가 그 돌 위에 이 땅의 죄를 하루 만에 없애겠다는 글을 새겨놓겠다. 그날에는 너희가 너희 이웃을 서로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부를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더러운 옷과 아름다운 옷.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판결은 정죄가 아니라 용서와 회복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의 법정에 섭니다. 거룩해야 할 하나님 백성이 죄로 더러워져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풀려난 초라한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고소하는 사탄을 거듭 책망하시며 사탄의 정죄를 물리치시고 여호수아를 긍휼로 지지해 주십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그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히시고 깨끗한 관을 씌워 다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고 깨끗하게 합니다. 예표의 사람들. 거룩한 백성의 공통 분모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경영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동료들에게도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순종을 통해 그분의 종, 곧 손이라 부르는 메시아가 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장차 오실 진정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동료들은 왕같은 제사장인 신약시대 성도들을 예표합니다. 본문에서 메시아는 완전함을 상징하는 일곱 개의 눈이 있는 한둘로 소개됩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살피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세상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는 평화로운 삶을 누리며 사랑과 기쁨을 서로 나눕니다.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보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묵상 에세이 용서를 통해 열리는 축복의 문 저는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쓴 지뢰라는 책을 읽으면서 용서가 얼마나 힘든지 하지만 또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내가 아주 어릴 적에 세상을 떠나셨다. 몇 년 후 엄마는 재혼을 하셨는데 새 아버지는 어머니와 나를 지독히도 못 살게 굴었다. 새 아버지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때가 되자 하나님이 내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다. 새 아버지를 용서한 날 나는 거실 탁자를 사이에 두고 새 아버지와 마주 앉았다. 나는 새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주었던 수많은 상처를 떠올리며 입을 열었다. 여태껏 당신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이 점에 대해 용서를 빌려고 이 자리에 왔어요. 그러자 새아버지가 말했다. 내가 너를 용서할 자격이나 있니? 저를 용서한다는 말을 꼭 듣고 싶어요. 내가 단호하게 말하자 새아버지가 고개를 들고 말했다. 용서하마. 새아버지가 내 곁으로 다가와 나를 껴안았다. 내가 새아버지를 용서하자 하나님은 나를 용서 못함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이 진리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믿을 때 이제 더는 죄의 종이 아니며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강준민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한절 묵상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다는 것은 그가 대제사장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공로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살 기회와 권한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죄사함이 유예되지 않고 완전히 이루어졌으니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십시오. 더러운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저에게 깨끗한 관을 씌워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죄사함의 감격에 힘입어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